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받으신 네돌쇠 즈음하여 러시아 크림 주치 사상연구협회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집했습니다. 홈페이지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진 문헌을 모시고 김정은 동지께 영광을 드립니다. 이런 제목의 글을 편집했습니다.